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가져왔던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미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눈 대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요. 다만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것들을 권면하는 것들로 결론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및 함께했던 형제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쓴 편지를 함께 읽어주고요. 교회가 기쁨을 얻게 되고 교회가 다시 굳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36절부터 41절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었는가 보면 36절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며칠 후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성들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서로의 의견이 갈라져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구브로 섬을 마치고 밤빌리아에서 그냥 중간에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우리를 중간에 떠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서로 옳지 않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9절에 보면 어떻게 됐대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의견대로 마가를 데리고 다시 1차 전도여행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요. 바울은 40절에 보면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거는 육지를 따라서 역으로 1차 선교여행의 역방향으로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장의 첫 번째도 어떻게 시작되었었냐면,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쪽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온이 형제들과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툼이 커져서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회의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을 미화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제일 착각 많이 하는 것이 자기가 문제없이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문제없이 착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가정도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내가 되게 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되게 큰 문제가 있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고 내가 아내를 되게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인과 죄인이 만난 가정 안에는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움을 안 하고 평화만 있는 가정은 없어요. 위선을 떠는 부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어느 부부나 다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것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줘요. 문제는 사실은 차이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면 업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하기 위하여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들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마가를 미워하는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들에 매진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성경 말씀을 보면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라고 이야기해 마가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경 주석을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들은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마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했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바나바는 가난한 자들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을 챙겨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지금 마가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또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사람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한 사역은 이제 더 이상 교회사에도 성경에도 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사역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1차 전도여행지만 돌아보는 데서 그쳤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돼요? 2차, 3차 전도여행 그 외에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납니다. 아마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옳은 것인가 생각할 때 지금 자기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싸웠다라고 38절에 나오는데요. 정답을 보면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습니다.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바울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틀린 것은 자기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포용하고 서로 타협하지 못한 것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옳다라고 여기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고 설득하고 타협하지 못한 것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손해도 많이 보았고 둘 다 얻은 것도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 중요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지는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가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의 실수를 거부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잘못된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잘 바뀌지는 않지만 바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실제로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나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과 함께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떠나갔는데요. 디모데에게 누가만 나와 남아있다. 네가 속히 나에게 와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발견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또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또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짓말쟁이였던 아브라함, 야곱, 고자질쟁이와 같았던 요셉, 가늠자였던 다윗, 혈기 가득했던 요한과 베드로,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와 마태, 방탕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차이와 갈등을 겪게 될 때 물론 그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의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장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과 특별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와 똑같고 나와 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맞춰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장점과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물들을 보세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양한 종이 있고 같은 종 안에도 동물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 또한 꽃들도 보세요. 꽃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꽃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꽃도 자세히 들여보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조화롭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뭐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장점이 있고 둘 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나쁘게만 보면 빠른 사람을 보면서 단지 조급하고 성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린 사람을 나쁘게만 보면 답답하고 우유부단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의 장점을 보시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둘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면 여러분 아마 뭐 성격이 서로 급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면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며 나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신중한 아내를 만나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둘 다 부부가 말이 너무 많아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 아마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이 많을 때 좀 조용한 아내를 만나 둘이 조화를 이루며 가정이 균형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은 곳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못 보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 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갔다면 아마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못 보는 것을 바나바가 보고 바나바가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해나가면 둘은 더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 더 온전한 사역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바나바는 더 이상 선교 사역으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만약에 바나바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중화시켜줬을지도 몰라요. 바나바에게 바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위대한 사역들을 앞으로 전진전진하며 이루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는 자기가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와의 차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 그대로 다름은 여러분 그냥 차이일 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나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내 장점들을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 모습 가운데 있는 장점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넓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차이점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단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장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우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세움받습니다. 마가도 세움받지만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라가 이제는 또 주의 종으로 세움받게 되어지고요. 조금 우리 16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또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세우려고 갈라진 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실수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전도팀이 아니라 두 개의 전도팀이 이제는 사역을 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고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해보려고 할수록 교회 와서도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했던 말들 행동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많이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많이 깨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더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속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망가질 수 있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아름다운 선한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거를 후회하면서만 살아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고쳐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셨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